좋습니다. 오신 나날이 갈수록 아우 너무 좋습니다. 어 김재동 씨도 뭐 좋은데요? 아, 오, 부드러운데 아, 부드러워. 네?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비닐이에요? 아, 비닐은 아니에요. 내자 저기, 같은데. 예? 아, 그래. 아 옷이 되게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야 이렇게 예. 단풍을 입으셨군요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 근데 목이 안 좋은가 봐요? 목이 쉬었어요? 아, 축구하다가 예, 예. 목이 쉬었어요. 저는 축구를 잘 못해가지고. 축구하는데 왜 목이 쉬어요? 아, 그 제 역할이 수비수거든요. 예, 예.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율을 하고 뛰라 말이야, 뭐 이런. 예. 거기서 멈추지 마라 말이야. 어, 목 목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안 좋은데. 예, 그래서 목이 조금 쉬어서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예. 어, 축구를 했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축구 잘하시잖아요. 아, 저요 뭐 잘하죠. 되게 잘하시잖아요. 예. 진짜 잘합니다. 아, 저 뭐 어. 요즘 뭐 아주. 어, 골대 공... 앞에서 어, 골키퍼 1대1 상황. 2m 남았는데 거기서 왜 센터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그 21세기형 축구를 하세요. 거기서는 보통은 슛을 하는데 센터링을 해서 와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수들이 모두 얼어붙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1순 정지됐었어요. 네, 축구란 게 굉장히, 사실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의외의 플레이 같은 게 아하, 그렇죠. 상대편 선수들을 당황하게 만들어서 맞습니다. 그 센터링이라는 것은 누가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공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쪽에. 아 그렇다면 아, 과연 그것을 전 그 신문선 해설위원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과연 그것은 어, 뭐라고 이름 지어져야 되는가. 센터링은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슛도 아니고 아, 우리말로 좋은 말이 아 똥볼 좋은 말이 있네. 아 그런 좋은 말이 있었군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내가 언제. 괜찮아요. 아니... 죽고 못하는 게 죄인가요? 아니 그랬잖아요. 축구 못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아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해. 왜냐면 진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예. 괜히 공을 던져줘요 나한테. 한번 해봐요. 그렇게 못한다며 이 사람. 이렇게 봄날 종달새처럼 흥분하세요. 하, 진짜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야 되지 방송에서. 그럼요. 그럼 편집해달라 그래요. 우리끼리만 좋은 비밀로 간직할게요. 나 신문 사설했을 거예요. 그때 그 똥꼬로 누구 건가. 아 진짜 네. 목은 쉬어가지고 그래요. 아유 목 쉬었으니까 미안해서 제가 오늘 지금 더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유 맨 이렇게 하면 누군 뭐 제가 더 재밌게 해드리려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로 이분들이 추우신데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요? 제가 나, 보고 제가 눈물이 날 뻔했네 아주 바깥에 왜? 그 추운 데서 에이, 다들 줄을 쫙 서셔가지고 진짜 그래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럼요. 요즘 눈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아니 합시다 이제. 자 그러면 건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건반이. 불면증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동생이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웃다가 입이 찢어지는 게 아닌가 걱정될 정도로 행복해하던 동생이었는데 요즘은 밥도 잘 못 먹습니다. 잠도 잘 못 잡니다. 웃지도 않습니다. TV에서 실연당한 주인공처럼 아주 드라마를 찍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시청하는 저는 너무 슬프네요. 여태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동생을 어떻게 달래줘야 할지 통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두 분 중에 누구를 위로해야 됩니까? 저는 그게 조금 고민되네요. 사랑을 못 해본 사람이 슬픕니까? 사랑을 잃은 사람이 슬픕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그래서 이제 리플을 달아달라고 이분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시청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현진호 씨가 첫 번째 리플을 올려주셨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꿀까요? 약간 네, 다운되는 그럴까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아, 네. 현진호 씨군요. 현진호 씨가 글을 리플을 네. 산뜻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이야, 너무 좋겠네요. 너무 좋네요. 예. 정말 산뜻하게 올렸어요. 예. 이야, 이번 이름도 괜찮아요. 현진호 씨. 현진호 씨. 진호 씨. 이런 이름들이 다 성공해요. 예. 예, 그럼요. 내용을 읽어볼까요, 한번? 그럴까요, 우리? 네! 네. 자, 그럼. 이러다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 다 잊어버리자고요. 안 좋았던 기억들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자고요. 애인과 헤어졌던 기억, 족구했던 기억 이런 거 다 잊어버리자고요. 아니 저도 아프니까 그래요. 저도 족구 이런 거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학창시절에 전교 50등 했다고 우는 친구를 반에서 50등 하는 친구가 달래는 걸 보노라면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더군요. 님도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힘내세요. 동생분 말고 누님분. 아, 현진호 씨 좋습니다. 산뜻합니다. 아, 이분 좋아요. 산뜻합니다. 이분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느껴지잖아요. 되게 착한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예. 쓰신 글입니다, 이건. 예, 그럼요. 예. 그 이면에 있는 슬픔까지 바라보시는, 야, 이분, 현진호 씨 이분 복 받으실 거예요. 예. 다음은 뱃살 공주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뱃살 공주. 예.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드라마 전개상 동생은 실연 후 재벌 2세를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그러니까 제동이 내 거라는 분이 근데 어쩌나 걱정이네요. 그 다음에는 꼭 주인공이 불치병에 걸리는데 건강관리 잘하세요.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참 재치가 있어요. 재치 있어요. 제동이 내 거 이런 아이디를 네. 쓰신 분이 네. 제동이 내 거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 네, 행복하신가 봐요. 네, 그럼요. 네. 어떤 분은 뒤에서 그런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아요. 지가 쓴 거 아니야? 네. 고맙습니다. 아이디가 재밌습니다, 이분. 네. 아이디 사연이 소개됐으니까. 아니잖아, 아이디. 이거 내용인데? 아이디 없다, 이거. 없죠, 이거 아이디. 내 틀린 거 아니지? 아, 그, 아이디 없어, 이거. 확실해. 내가 틀린 거 아니. 진짜 없어. 내 거에도 없네요, 아이디가. 예. 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아니, 너무 내가 실수했을까 봐. 내용은 진짜 귀여우시잖아요. 내용은 사연이 소개됐으니까 러브레터 방청권을 받으시겠네요. 그럼 동생분이랑 같이 보러 오세요. 즐거운 러브레터가 좋은 위로가 될 겁니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그 이혜인 수녀님이 쓰신 그 수필에서 본 건데요. 예, 예. 그런 구절이 되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저는. 가을에는 나가서 길가에 핀 꽃들을 봐라.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꽃이고 아름다워진 것이 있더냐? 흔들림은 반드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 이렇게 예. 이별에 한번 흔들려 보신 분만이 사랑을 훨씬 더 예. 꽃같이 아름답게 하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잘 되실 겁니다. 이분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잘 되실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김재동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